지워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. 나 하나 없어도 변할 게 없는 그대가 내겐 필요 없어요. 외로운 것보다 그 쓸쓸함보다 그대의 거짓이 내게는 슬픔이 되어 미움이 쌓여서 고통이 된다면 그땐 추억마저도 가져가. 찾지 말아요 괜찮아요. 그대가 더 이제 느낀 것뿐이잖아.